별도 달고 따줄 것처럼 자기만 보게 하더니 그랬던 날 가라 나를 버리고 가 그 술을 꽂은 나의 등 위로 그까지 사랑이 사랑처럼 내 사랑에 목매달릴 때가 아니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기를 나버린 입나 어차피 사랑인 건 아는 것이라고 우리 사랑도 어쩔 수 없다고 들꽃처럼 나를 꺾고 가버렸네 잡초처럼 나를 밟고 가버렸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저 하늘의 별도 달고 따줄 것처럼 자기만 보게 하더니